다짐을 하건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우는 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주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소여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힘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